쌓여가 차가워 그저 금세 자라난 아름들이 짙은 초록의 색깔로 넌 내 하늘을 지키고 차가운 나의 맘에 지각해도 너로 붙어 난 달라진 것만 같아 저기 멀리 나무 뒤로 다섯 번째 계절이 보였나 저리 보였나